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섬진강 줄기 따라 화계장터엔 아랫말 하동사람 윗말 구례사람 닷새마다 어우러져 창을 펼치네 사람들은 버스를 타고 경상도 사투리에 전라도 사투리가 오선도선 왁자지껄 창을 펼치네 전라도의 화계장터